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6도가 4일 시대의 국정 농락 추문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6도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느니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느니 뭐니 하면서도 자기의 죄행에 대해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으며 최순실의 역할이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국정농락 사태가 최순실의 개인적인 잘못인 듯이 욕설했습니다. 안보 위기요, 어려운 경제요 하면서 국정 혼란과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뻔뻔스런 개변으로 남조선 인민들의 퇴진 요구를 거부해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참여위원대 공동사무처장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박근혜가 권력형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댄 것이라고 낙인했습니다. 한편 4일 남조선 CBS 방송이 국정 혼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박근혜 년의 철면피한 대국민 담화를 비난했으며 남조선 신문 한겨레는 파국을 향해 줄다름치는 식물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